당신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다. 어차피 떠날 바엔 전마저 가져가야지. 정만을 남겨두고 어이홀로 떠나갔느냐.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돌아설 때 사나이 가슴 속엔 피눈물을 흘렸다. 다시 못 올 바엔 정마저 가져가야지. 정만을 남겨두고